모습은 점점 내게서 멀어져 가는데 나는 바보같이 바라만 보내요. 그대를 잡지 못하고 기억하나요? 우리 처음 만난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었다는 걸 너무 아름답던 그날 제발 된다는 걸 그댄 알고 있잖아요. 그대의 진심이 아닌 걸 그대 뒷모습도 울고 있잖아요. 나처럼 울고 있잖아. 제발 그대 없이는 난 안 된다는 걸